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짐바브웨 독립 37돌세의 점에서 12일 짐바브웨 공화국 대통령 로버트 G. 무가베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건강하고 행복할 것과 나라의 발전과 번영, 인민의 복리를 위한 대통령과 짐바브웨 정부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